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원나라 이웃나라 시즌2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 다시 비행을 시작합니다. 7번째 비행을 위해 힘차게 다시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조윤희 기자와 함께 중국 상하이로 향합니다. 일부 국제 기준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하이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000명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금융 중심지이기도 한 상하이는 지난 한 달여간 코로나19 재유행을 잠재우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상하이 주민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치로 그 누구도 주택단지 밖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지어 생활 필수 물품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죠. 주민들은 식량과 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물품 공급량과 배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봉쇄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금융대도시 상하이급 규모의 봉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하이 시민들은 이미 배달 시스템의 차질로 음식을 주문할 수 없다고 SNS상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샤워기나 별다른 시설 없이 임시 침대가 대부분인 중앙 집중형 격리 시설은 이제 밀려드는 감염자로 꽉 찼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상하이시는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죠.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전파와 또 미약한 감염 증세 등으로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달 넘게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온갖 묘수를 내서 봉쇄단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기 어려운 식료품은 도매업자를 직접 찾아내 공동구매로 구하고 필요하면 단지 내 야외에 임시미용실을 차리기도 합니다. 상하이에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봉쇄 상황이 그저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지난 3일, 상하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민항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국 주재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혼자 살던 A씨가 전체 단지 주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갔는데 이때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아파트 같은 경우 지난 4월부터 계속된 봉쇄 상태에 있었으며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자택에 혼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중국 공안위 현장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총영사도 현장에 나가 현장 조사에 동참하는 한편 공정하게 객관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상하이의 봉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이 없으면 통행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귀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100여 명이 4월 중순 단체로 귀국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 달 넘게 봉쇄가 지속된 탓에 컨테이너 물동량 1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상하이 항구에는 수백여 개의 입항하지 못한 선박들이 있는데요. 지난 3월 상하이 항에서 선적이나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 수는 평소보다 4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를 통해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은 2,5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심과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등은 현지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되었고 LG디스플레이와 현대차 등은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다른 지역 공장으로 생산을 돌릴 수 있지만 설비나 거래처가 제한적인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죠. 원나라, 이웃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지난 3월 28일부터 상하이에서 시행한 고강도 봉쇄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봉쇄 조치가 베이징까지 확산되며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봉쇄령 이후 제대로 된 주민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출입 통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네티즌들 또한 사람들을 가축처럼 가두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UBS